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을 계기로 국제적인 도서 및 문예작품 현상 응모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16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는 김종숙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백두산 전출위인들을 칭송한 도서들과 문예작품들을 창작한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먼저 기프로스 조선문화친선협회 위원장, 아르헨티나 작가, 일본 에히메 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15명의 현상 응모 당선자들에게 상장과 시상품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작가, 명예기자 증서들이 방글라데슈 손군정치연구소 저 위원장, 벨라루시 잡지 사회교양 책임수필에게 각각 수여됐습니다.